비껴보는 것 같아 마치 내 곁에 있는 것 같아 내 머릿속은 어젯밤을 기억에 취해 깨지는 못해 다 너 때문이야 미치겠어 너를 원해 가지고 싶어 만지고 싶어 빠져들어 deeper and deeper 내 몸과 마음이 끝없이 널 원해 빨고 있던 사탕을 뺏긴 날처럼 돌아버리겠어 뭘 해 또 집중이 안 돼 맘이 단대 가있으니 뭐가 되겠어 안 돼 도대체 내게 뭘 한 건데 내가 이러는 게 말이 안 돼 나를 보는 눈빛이 미칠 것 같아 야릇하게 미소를 지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계속 눈을 맞춰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눈을 맞춰 입속에는 숨기를 못할 것 같아 움직이질 못하게 하면서 난 머릿결부터 못하고 서둘러 내려 머릿결부터 못하고 서둘러 내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아 네가 나를 만지면 눈을 감고 난 너의 향기를 맡아 날아오르는 것만 같아 내 몸과 마음이 타타버리는 것 같아 네가 나타나는 순간부터 나는 미칠 것 같아 헤어지자마자 네가 그리워 헤어지지 않게 두려운 멀리 어디로 떠날까 내 모든 커리어 다 버리더라도 난 두려워 기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 보니 몸의 맥박이 정상이 아닌 거야 I'm crazy